killer. 날 만나기 전에 맘껏 즐겨. 인싸야 자꾸 목적인 뻔한 남자들의 DM 알림은 다 무시해. Girl 딱 한 번에 꽂혀 너로 맞춰진 내 관심의 초점. All day all night baby 365 언제나 몇 절대 떠나지 않을게 your side. 매일 날 위한 노래 불러줘요. Oh na na na 달콤한 눈빛으로 날 녹여줘요. Oh na na na 그대 뜨거운 가슴이 조금만 식어도 털어질지도 몰라. 영원히 곁에 있어 날 지켜줘요. 오늘처럼 난 무서워.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. 모르겠어 자꾸만 받고 싶은데. 얼마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. 내 모든 걸 맡길게. My real lady, even only 니 널 향한 호기심에 깊이 님이 놀린 밑 날 더 미치게 만들어 널 못 놀린 밑 like 커피와 머핀 조화로 놀린 밑 비모은 실수 화초 내게 헌신 소화 위험이 떠는 매 순간의 거룩 한 찰나의 찬란한 아름다움 너의 버팀목이 되어 지켜주는 한 시체 모두 맡겨도 돼. 매일 날 위한 노래 불러줘요. Oh 나나나 달콤한 눈빛으로 날 녹여줘요. Oh 나나나 그대 뜨거운 가슴이 조금만 식어도 털어질지도 몰라. 영원히 곁에 있어 날 지켜줘요. 오늘처럼 oh 나나나 계속 날 사랑한다 해줘. 뒤돌아섰을 때면 자꾸 보고 싶다 해줘요. 조금만 식어도 털어질지도 몰라. 영원히 곁에 있어 날 지켜줘요. 오늘처럼 oh 나나